안녕하세요. 달라디오 숨통의 첫 코너, 살레통입니다. 여기 스튜디오에 모이신 분들은 저 낭낭, 자정, 이리입니다. 우리 세명 처음 만나는 조합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여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새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도 듣고 재미있는 소식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인터넷에서 자정이 애들하고 뭐 하는 거본것 같은데 뭔지 좀 설명해 줄수 있어요? 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 인형극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러 오시면 좋겠네요. 인형을 직접 만들었단 말인가요? 네, 아이들이 종이와 천을 가지고 만들고 극본까지 직접 써서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거 막장 드라마라 그러던데,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팀이 두 팀인데, 왕자는 한 명인데, 공주들이 아주 많이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같이 있나요? 예, 저희는 산내초, 인월초, 3학년부터 6학년, 여학생, 남학생 12명이 같이 참여했어요. 아니, 그 많은 어린이들과 자정 혼자 같이 했단 말입니까? 저 혼자는 아니고, 초록마녀 쌤이라고 정희 언니랑 같이 아이들이랑 만났어요. 저로선 상상이 안 됩니다. 어린이들과 바느질이라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동우쌤도 바쁘신 것 같던데 좀 아세요? 네, 오늘 제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동은쌤이 한생명에서 의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좀 호응이 없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안 됐네요. 뭐죠? 예, 작년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수 사진 찍어드린 거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올해도 그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 계속 하는데요. 작년에 많이들 찍으셔서 올해는 그거랑 더불어서 가족 사진 찍는 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내 그 많은 가족이 살고 있는데 세 가정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신데 저는 뭐 자식도 없고 안 찍으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키우는 개가 몽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그냥 같이 몽실이랑 세 가족이 단란하게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유기농 밥에 반찬 먹이면서 애지중지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운 개거든요. 그뭐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랑 가족 사진 찍어주기 거기에서 메이크업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고운 옷 입으시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때마침 휴가철이니까 도시에 사는 아들 손주들 놀러 오면 같이 찍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손주들 불러 모으느라고 스케줄 조정하느라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찍고 싶은 사람들은 면사무소로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시는 곳마다 찾아갑니다. 마을마다 사진사분이 들어가서 찍으시니까 그냥 목욕만 하고 나오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무릎도 약하신데 정말 잘 됐네요. 근데요, 저 얼마 전에 목기양 축제가 그 포스터 봤는데 그건 또 뭐예요? 예, 작년에도 했던 축제인데 올해 2회째 하는 축제거든요. 그 사마리 계곡에서 용류담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기향 축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 계곡 옆에서 모기에 물어뜯기면서 맥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하는 건데 이번에 게스트가 아주 빵빵합니다. 구례에서 수수님 오시고요. 와. 예, 저희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산내 통기타 모임인 산토끼가 나와서 기타 합주 공연하고 산청의 기타 신공 공민성 군이 와서 화려한 기타 연주를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꼬부랑길 민박집의 피리 전은희 씨가 토리 한마당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다 공짜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컵만 가지고 오시면은 맥주를 무한 리필 해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리산 생명연대 이선진 씨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자, 모기향 축제는 좀 남았고요. 후덥지근한 날씨를 한 방에 날려버릴 시원한 노래 하나. 조용필 선생님의 여행을 떠나요. 네, 이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여름에 우리만의 처방에 있죠? 산내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물놀이가 주 생활인데요. 자정님도 두 살배기 얘기가 있는데 물놀이 좀 하시죠? 네, 저희는 아이가 있어서 다른 깊은 곳은 가기 힘들고요. 저희는 주로 사마리 다리 밑으로 갑니다. 저희 깊은 곳에서 얕은 곳까지 고루 선택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저희 같이 작은 아이들 말고 더큰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네, 저희 작은 학교 학생들은 털보네 계곡으로 갑니다. 이번 학기에 두번 갔는데 한 번은 털보네, 한 번은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사마교 밑으로 갔어요. 근데 애들이 그 사마교 밑에서는 금방 나와버리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예, 중학생 이상 아이들은 털보네 다이빙을 선호합니다. 네, 저도 처음 산내 왔을 때는 털보네에서 놀았어요. 근데 너무 얕고 해서 조금 더 올라갔더니 폭포가든이라고 거기 유명한 민박집 있는데 그 옆에 널찍하니 수영하기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물도 그럭저럭 깨끗하고 다이빙하기 좋은 데도 있고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최근에는 뱀사골까지 올라가서 좀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다이빙하기도 더 좋은 높은 그런 포인트로 가서 놀고 있습니다. 이리는 다이빙을 한단 말이군요. 다이빙 필수죠, 계곡에서는. 저는 물에 들어가면 또 나오기를 싫어해서 이번에 아예 스노클링 장비까지 구입했습니다. 산내 사는 혜택을 100% 누리고 사시는군요. 네, 그럼요.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뱀사골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계곡에서 제가 좀 찾는 포인트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깨끗한 물. 뱀사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끗하고요. 그리고 다이빙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몸을 말릴 수 있는 넓적한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야리야리한 몸과 다르게 하드한 스포츠에 강하시군요. 자전거로 내리꽂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저 주로 내리꽂는 거 좋아합니다. 예, 올라가신다는 그 계곡에 거긴 사람은 많은가요? 아, 아니요. 제가 또 포인트 중에 하나를 빠뜨렸네요. 일단 사람이 없을 것, 그게 또 마지막 포인트라서 저는 사람이 없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아, 좀 이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군요. 아, 저도 같이 하고 있는 낭만 세상에서 다음 주 화요일 사라진 여자들 금기에 대하여라는 그 낭독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리가 포스터를 디자인해 주셨고요. 참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토닥에서 7시입니다. 낭낭도 출연하시나요? 네, 저희가 낭만 세상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똥폼이 많은 걸 내려놓고 있지만, 예, 벌써 3회째의 낭독 공연을 하고 있고, 이 과정과 작업이 저희에게 좀큰 공부가 되고 있고,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제 다음 노래 듣고 2부, 그녀는 누구일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맘마미아 들으시겠습니다.